그 보니까 저녁 때 이 시간에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까 개회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좀 이어서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좀 어떻게 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잠깐 복습하죠. 우리 1절부터 12장 1절부터 6절 여러분 강의한 23쪽입니다. 23쪽. 우리가 1절부터 6절에서 세 개의 캐릭터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 두 번째 용,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 잘 보이세요? 네. 자,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자, 용은 사탄, 마귀 예뱀, 그다음에 이 아이는 예수님.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아이의 탄생을 방해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예. 자, 이 사탄을 별명, 사탄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별명 예뱀. 자, 예뱀 그러면 그 이 저자가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 에덴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상시켜주는 표현이에요. 에덴에서 활동했던 그 뱀이라는 뜻이에요. 자, 에덴에서는 사탄이 그 아담을 공격하는데 성공했었어요. 자,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역시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적 전투 첫 번째 현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6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절. 여기에 이제 여자가 또 나옵니다. 여자가. 근데 이 여자는 처음에 이스라엘로 그 의미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5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6절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1절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했다가 6절에서 여자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6절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5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발전한다고 했습니까? 교회로 그 의미가 발전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 신약의 교회는 그 약속의 성취. 자, 요거 1더하기 1은 이런 공식과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속이고 신약의 교회는 그 약속의 성취.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혹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 열심히 하고 나서 말씀드릴 때 졸면 뭔가 모순이죠. 그렇죠? 예, 찬양 열심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축 빠져가지고 졸아. 그러면 찬양 안 하니만 못하다. 찬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예, 눈에 힘을 주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약속이고 신약의 교회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이 여자는요, 처음에 1절에서 이스라엘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뭘로 발전을 해요? 교회로 그 의미가 성취돼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6절의 이 여자는 1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었다가 5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인해서 신약의 교회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신약의 교회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겠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저 동네, 딴 동네 이야기면 예, 신약의 교회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아이가 하늘 올라갔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승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천. 예, 글씨가 지금 날아가죠. 예, 좀 제가 이렇게 천천히 쓰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빨리 쓰는 거예요. 자, 그때로부터 1260일이죠. 아이가 하늘 올라가고 그때부터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누가? 여자가. 자, 이 여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그렇죠. 예, 네, 교회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었는데 5절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신약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아요. 신약의 교회로 그 의미가 발전을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분들이 아,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면 다행이고 예. 백 투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구약의, 예. 구약의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속이고 그 약속의 성취로 신약의 교회가 등장을 했다면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림자예요. 이제 실제로 교회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구약의 이스라엘도 아니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누구나 다 이 교회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자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교회 공동체. 자, 여러분 아이가 하늘로 올라왔다는 건 승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예. 이 여자가 의미하는 교회를 양육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양육하시나요? 재림 때까지 양육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 1260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지금까지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그림을 그려서 자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흥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로부터 1260일이에요. 자 왜 1260일일까?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누가? 여자가. 근데 이 여자는 교회를 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언제까지 양육을 받아요? 세진 때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260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 그때부터 1260일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데 그 기간을 1260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1260이라고 하는 기간은 문자적 기간이 아니고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건 이제 승천을 초림이라고 초림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초림 그러면 탄생, 사역 그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럼 왜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1260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그걸 알려면 우리가 또 구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폐하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한때, 두때, 반때 그랬습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3년 반.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이 3년 반을 날수로 계산해 보세요. 며칠인가? 1260일.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에 1260이라고 똑같은 기간이에요. 자, 이런 똑같은 기간에 의해서 지금 12장의 1260일에 대한 구약 배경은 다니엘서 7장 25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된다. 이 그라고 하는 인물은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세상 왕이에요. 세상 왕한테 붙임바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성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 동안 특징이 뭐냐면 성도의 고난, 성도는 고난을 받는다. 그런 특징을 가져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읽을게요.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되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될 것이고 여기 큰 글씨 말고 짠 글씨로 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됨이 끝날 때 그렇게 되면 이 본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라고 하는 거하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는 것이 끝날 때라는 게 같은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다 지나는 동안 성도의 권세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이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이제 요렇게 기간이 있으면 요 3년 반이 지나는 동안 요 똑같은 기간에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 다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아주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보여줘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되면 뭐가 오냐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종말을. 그래서 이 1260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다 끝나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성도의 고난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에서 이 1260일이 갖는 이 기간이 갖는 두 가지 컨셉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도의 권세, 성도의 고난, 두 번째는 종말. 이 두 가지 컨셉을 이 다니엘서 배경에서 1260이라고 하는 이 기간과 관련해서 이게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요한은 이 기간 동안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림을 좀 더 좋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더 깨끗하죠?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는 건데, 초림 혹은 승천.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때로부터 1260일이에요. 언제까지 양육을 받아요? 재림 때까지 여자가 광야에서. 근데 이 1260일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보니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성도의 고난. 또 하나, 종말. 이 기간이 종말의 기간이다. 이걸 이제 이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다니엘서에서 1260일을 가져다가 이 승천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에 적용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승천은 어떤 시점이 되겠습니까? 종말이 시작되는 거죠. 초림은, 재림은 뭐예요? 종말의 완성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이 기간 동안 살고 있는 거죠. 교회.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수련회의 주제, 제 강의의 주제, 요한계시록 강의의 주제, 종말과 교회. 이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먼저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 이 본문에 지금까지 한 본문에 근거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될 텐데 말씀을 드리면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다. 승천으로 인해서 승천은 이제 초림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면 초림 때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됐다. 종말이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과 또 완성될 종말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간을 지금 이 기간을 이 6절 본문에서는 뭐라고 특징 짓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 광야다. 맞습니까? 네. 광야로 도망했다라고 하고, 광야로 도망했다. 광야. 여기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 여러분, 이 광야와 양육,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기간 동안 있는 이 여자, 오늘날 교회, 구약에 어떤 상황에 딱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 1세대.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애굽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양육. 그래서 광야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 말씀을 읽으셔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거기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양육하신 것을 잘 받아 누릴 때 그들이 항상 평안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육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 6절에서 12장 6절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다가 딱 갖다 놓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광야입니다. 글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전 청년들보다 이 삶이 광야라는 것을 더 빨리 경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필요하게 어떤 이런 사회적, 국가적 환경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양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면 할수록 더욱 구렁텅이로 빠져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육을 받을 때, 그런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7장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37절에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이 뭐 하는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광야 생활. 그래서 이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해서 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부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물을 공급하셨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초막절 끝날에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서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에서 나는 물을 마셨듯이 지금 여기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39절? 성령이에요. 성령.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을 의미하는 게 성령인 거예요. 구약에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물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똑같이 광야죠. 광야인데 물 대신 뭐예요? 성령. 성령. 출애굽 시대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을 받아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성령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술에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감정적으로 막 붕 떠가지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오늘날 성령님은 반드시 뭐와 함께 역사하시냐면 말씀과 같이 역사해요.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정말 그 아주 견고할 때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날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기 방식대로 생존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들이 전혀 이렇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또 성실하게 준비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양육을 받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봤듯이 지금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걸 승천이라고 말하잖아요.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양육하기 위해서. 자,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자. 자,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가 있습니까?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치고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참 게을리하고 있다. 말씀 읽기, 말씀 묵상, 말씀 연구 굉장히 많이 게을리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 교회 가서 교회에서 찬양 열심히 해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요. 막 봉봉 뜨면서요. 정말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양은 입만 움직이면 되는데 말씀을 들으려면 이 머리 뇌를 움직여야 되니까 힘들어. 네,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말씀을 지금 가르칠 때 예. 막 여러분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해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힘들죠. 이런 걸 굉장히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찬양은 그냥 가사 나온 거 보고 입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젊은이들은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찬양 가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찬양 가사는 사실 말씀을 이해하는데 물론 그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플러스가 되지는 않아요. 자, 잠깐만 찬양과 비교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찬양 인도자들에게 제가 좀 미움 살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찬양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데 그것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된다. 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시겠죠? 네. 자, 지금까지는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영적 전투 현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두 번째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장면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늘로 바뀌었어요. 자, 이 장면이 하늘로 바뀌게 되는 그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앞에 본문에서. 네, 승천.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진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입니다. 누구하고 누구? 미가엘과 용. 자, 미가엘.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미가엘은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나님의 에이전트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에이전트. 자, 하나님을 대표하는 미가엘과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이기지 못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구절 말씀해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러분 이 전쟁이 있는데 보통 전쟁은 뭐 작전 짜고 또 일전일퇴하고 그래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은 굉장히 특별해요. 전쟁이 있자마자 결판이 납니다. 예. 네. 결과는 용의 패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보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쫓겨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에 의해서 상징되는 사탄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는. 자, 이 사탄이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해오고 있었을까? 그걸 알려주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뒷부분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사단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단자가 쫓겨났다. 네, 여기 보면 이 사탄, 용이 상징하는 사탄,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해왔었습니까? 참소.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죄하다, 고소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어전회의, 이걸 영어로 말하면 헤븐이 카운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헤븐이 코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 보드 멤버십을 가지고 발언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욥기가 되고요. 또 하나 스가랴 3장에 보면 사단이 스가랴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사단이 하나님 어전의 앞에서 이 보드 멤버십을 가지고 이러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걸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단이 이러한 그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 권세, 그것은 바로 이 죄를 가지고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것에서 옵니다. 사단이 이런 죄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한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얼마나 파괴적이라는 걸 아시죠?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런 모든 문제까지 다 파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존재하는 때 생기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 죄가 있습니다. 거기 이기심이 있고요, 경쟁심이 있고요, 서로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바로 이 죄라는 것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권세, 이 죄에 대한 능력 지금 누가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까지 사탄이에요. 이 권세를 마음씨 좋은 사람이 갖고 가지면 괜찮은데, 사악한 이 사탄이 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 인간에게는 절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죠.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게 죄의 굴레 속에서 죄에 팔린 자로서의 그런 아주 처절한 절규예요. 자, No way out,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절망적인 인간에게 사단의 권세를 박탈함으로써 탈출구를 마련해 주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십니까? 탄생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미가엘의 등장을 통해서, 미가엘과의 싸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말미암은 그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 자,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사탄은 죄에 대한 권세를 갖지 못한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사단의 죄에 대한 권세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됐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에 팔려 죄의 종으로 살 수,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인간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거부하고 죄를 컨트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런 출발선에 섰다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거 사실 좀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죄 그렇게 컨트롤 못하는데요. 나 잠깐만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러한 여러분들의 경험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태, 수준, 그게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예.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들의 눈높이에 낮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정말 굉장히 어떠면 독단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높이대로 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맞춰야죠. 맞춰야죠. 맞추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쳐야죠.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안전한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그걸 보면서도 내가 거기에 못 따른 존재라고 스스로 그렇게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고,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어떻게 양육해 주신다고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열심히 정말 힘쓸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죄에 대한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에요. 뽀짝이 이상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신약 성경처럼 동일하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방식이 조금 이렇게 좀 새롭죠. 그럴 뿐이지 말씀의 내용은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 리스폰스라는데 반응을 보여주는데 10절 말씀 AB예요. B 부분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권세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린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린 그런 신분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그 찬양하는 동기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찬양. 그러니까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동기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이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그러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지고 구원 예배드리러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그 제가 이제 성가대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성가대가 성가대 어떤 교회 성가대예요. 성가대가 저를 초청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 관심 있는 부분 주제라 제가 그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원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성가대 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을 드려야 그 찬양이 정말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성가대가 그냥 기계적으로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기술적으로만 찬양하고 그러면 그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를 승리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승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에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땅과 바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생략이 돼 있어요. 네, 왜냐면 똑같은 말은 반복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생략을 시킨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A그룹과 B그룹이 있습니다. A그룹은 즐거워하는 그룹이고 B는 화가 있으므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룹. 자, 성도들은 A그룹에 속할까요? B그룹에 속할까요? A그룹에 속한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분명히 성도들은 A그룹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럼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속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가요? 네? 예. 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가요? 여기 미래형으로 하늘에 거할 자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A그룹이 성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책임지세요. 그런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까? 예.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제가 5절 읽을 테니까 6절은 같이 읽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말이에요.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본 적이, 들어보셨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멀쩡한데. 손에 못자국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있었나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살리심을 받았죠. 에베소서 방금 봤던 5절,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함께 부활한 걸로 끝나요?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지 않은데 시민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시민권은 갖고 있지만 저 멀리 하늘에 우리의 고국을 두고 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현실 속에 삽니다. 하나는 우리가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라고 하는 현실. 그것도 현실이죠. 또 하나의 현실은 뭐냐?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웬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제 뭐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미국에서 집회가 있어가지고 자주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뭐 비행기 타신 분도 계시겠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땅을 보면 딱 드는 마음이 있어요. 딱 드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저 구석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았구나. 왜 제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공간적으로 생각해도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볼 때 굉장히 이 관조라는 말 아시죠? 관조. 관조하게 돼요. 네. 객관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제 이 차를 타고 이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어느 쪽으로 가야 길 안 막히고 빨리 갈까?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죠? 요즘은 뭐 그 내비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 다 이렇게 이제 안내해 주는데, 그런 게 없을 때 딱 그때 마음에 드는 게 하늘에서 딱 보면 딱 보이는데, 그렇죠? 하늘에서 딱 보면 다 보이겠죠. 여러분 하늘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이 작게 보이고요. 세상이 모든 게 다 보여요.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 그러면 전통적으로 빨리 죽어서 하늘에 가야지. 아, 이 세상 너무 힘들고 피곤해. 또 예수님 재림 빨리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이 세상을 뭔가 도피하고 피하고 싶어가지고 재림도 생각하고 하늘이라는 것도 생각하잖아요. 그건 절대로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늘에 있는 그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걸 살아내라. 이 땅에서 살아내라.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이론론적인 통합적인 이 세계관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다. 사실은 아마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얘기가 나올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는 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건 사실인지 몰라요. 그 얘기는 혹시 조금 오늘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보충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화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화가 있느냐?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자, 누굴 가리켜서 하는 표현이 말이겠어요?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 불신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와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불신자는 땅에 사는 자들이다. 이걸 이렇게 나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거한다고 해서 이 땅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이 땅에 대해서 배타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늘에 거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불신자들을 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말이야. 자, 그들은 화가 있어요. 왜? 사단이 쫓겨나가지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기 때문에 분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은요, 사탄이 평안을 주는 법이 없어요. 사단은 자기에 속한 자들에게 착취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계속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분내에 있는 사탄이 성도들을 해코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해코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쫓겨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권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즐거워하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므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시나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승천하셔서 사탄을 하늘로부터 쫓아내셨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네. 그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나요? 무엇을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다 바쳤어. 그래서 뭐 거창하게 뭔가를 계획하고 막 그러실 수도 있죠. 뭐 그걸 제가 이렇게 좀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즐거워라. 즐거워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시나요? 정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아 그렇게 쉬운 거를 그건 기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까먹거든요. 막 살다 보면 복음이 뭐고 없어요. 그냥. 예, 그래서 즐거워하지 못해요. 또 하나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진짜 그 진술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정말 깊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감정은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럼 우리의 감정은 가만히 놔두면 기분 쪽으로 가기 쉬워요? 이 좀 기분 나쁜 쪽으로 가기 쉬워요? 가만히 놔두면 마치 중력처럼 이게 막 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쪽으로 막 가기 쉬워요? 아니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너무 호응이 있어서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명령으로 말해요. 즐거워하라. 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정말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12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즐거워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즐거워하나.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많길 바라요. 더 많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즐거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장 우선순위에 뭘 두냐는 거예요. 복음. 이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연습들을 자꾸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고 깨닫고 싶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여기까지는 두 번째 영적 전투 현장이에요. 하늘에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자 15,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 자 시작. 나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예. 네. 그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앉아 계세요. 그 누구야? 어? 어? 자. 여기 보면 여자 뒤에서 누가? 뱀이 그랬습니다. 원래 뭐였어요? 용이었죠? 갑자기 뱀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네? 좀 이따가 너무 진도가 빨라요. 아, 훌륭하신데, 네. 왜 용이 뱀으로 바뀌어서 나올까?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용도 삽니다. 아, 어, 네. 용도 삽니다. 용으로 시작해서 뱀으로 끝났다. 그 왜 그럼 용두삼이냐 그랬더니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다. 그래서 용이 뱀으로 바뀌었다. 힘이 약해져서. 그럴듯하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 힘이 약한 존재로 묘사된 적이 없어요. 뱀은 어떤 특징을 가져요? 간교하고 또 그 아주 괴사가 충만하다. 그런 존재로 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용이 뱀으로 바뀌어 나온 것은 이 뱀이 힘이 약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용이 뱀으로 바뀌었을까? 여자와 뱀. 이 커플이거든요. 에덴. 네, 정답을 말해 주셨어요. 에덴에서 여자와 뱀. 아시죠? 예, 커플인 거. 원래는 아담과 여자가 하와가 커플이었지만 제가 말하는 커플은 서로 이 그 짝인 그 꿍짝이 맞았다는 거예요. 뱀이 이 유혹해서 말하는 것에 여자가 넘어갔다는 거죠. 자, 그때는 뱀이 성공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의 상황을 다시 그 이렇게 재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와는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뱀의 공격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에 구절에서도 용을 옛뱀이라고 했잖아요. 옛뱀. 여기서도 뱀. 그 뱀이 그 뱀이에요. 자, 이 두 가지의 표현에 의해 두 번의 뱀이라는 표현에 의해서 지금 이 장면을 쭉 전개해 가면서 독자들에게 어디로 자꾸만 이 시야를 돌리게 만들어요? 에덴이요. 왜? 영적 전투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근데 그 영적 전투에 그 상황에서 뱀의 공격이 주요했어요. 효과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타락한 그 때에 두 가지 옵션이 있으셨죠. 딱 타락하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는 에이, 창조해 놓고 보니까 귀찮다. 다 원상복귀. 다 그냥 망하게 할 수도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회복. 비록 인간이 망쳐놨지만 망쳐놓은 인간의 그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자. 둘 중에 어떤 거예요? 후자죠. 후자. 네, 후자.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예, 아담이 그 망가뜨려 놓은 이 모든 예,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혹은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탄이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걸 실패했고, 자, 또 에덴에서 여자를 공격했었는데 이제 성도를 의미하는 여자를 또 공격합니다. 자, 이때는 달라지죠. 왜 그랬습니까? 회복했으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권세를 갖지 못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에 팔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절망 속에서 절규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그 믿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견고한 자녀로 능력 있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에덴에서 아담을 하와를 공격했던 사탄의 그러한 공격으로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신약의 교회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에요. 믿으시나요? 영적 전투의 세 번째 현장. 오늘 제가 이 12장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은 첫 번째 어디에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에.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세 번째 어디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역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12장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게 물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수중전이죠, 수중전. 방금 앞에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하늘, 공중전. 그다음에 1절부터 6절은 지상에서 지상전. 산전, 수전, 공중전. 전천후적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승리에 함께 연합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가 12장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또 나눌 말씀은 1장이에요. 여러분 강의 안에 7페이지입니다.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오늘 제가 10시까지 하면 됩니까? 10시. 예. 우리가 한 20분 정도 시간이 됐는데 10시까지 제가 요 3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A라고 되어 있잖아요. B, C가 있는데 여기 A가 왜 A냐면 여기 맨 원문에는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근데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뒤로 이렇게 가게 되죠.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처음 나오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 많이 오해되고 있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예언, 뭐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말, 뭐 그렇게 되어 있겠죠? 미래의 자, 말씀의 자, 예언의 말씀. 근데 이 성경의 언어를 2000년 전에 사용된 말이잖아요. 성경 언어가. 또 그 이전에 구약은 더 그 이전이고요. 근데 오늘날 21세기의 의미를 가지고 이 2000년 전에 사용된 그런 말의 그런 의미를 이렇게 딱 적용하면 그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성경의 언어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언, 성경에서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예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언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언하다. 여러분, 대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다. 과거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죠. 또 현재적인 시제의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미래의 것도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나바 대언하다. 그리고 헬라어의 프로페티오라는 것은 누구누구 앞에서 말하다. 대언하다는 얘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예언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의 그 말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면 이런 대언하다는 말의 의미, 그런 뜻이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 출발점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게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의 출발점이에요. 창조주이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구속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해방시키셔서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시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죄를 지적하고 그 죄 가운데는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불순종하고 또 이방인들하고 짝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이 뭐예요? 그 죄가 지적이 되고 나서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 그리고 회복.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이런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창조, 구속, 그리고 죄, 심판, 그 다음에 회복. 자, 이런 내용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서로가 이게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정이 되는 거죠. 새롭게 되는 거죠. 이 전체가 다 뭐예요? 예언의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 그럴 때 단순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특징을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장르라고 하죠. 장르. 그러니까 문학의 형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 아시죠? 예. 네. 되게 허접한 책이죠. 예, 네, 그런 급으로 요한계시록을 전락시켜 버렸어요. 단순히 예언이라고 생각하죠. 오늘날도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시나리오를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100% 다 틀렸어요. 다 틀려요. 이걸 가지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마치 뭐 이걸 이제 히스토리사이징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역사와는 해석.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1대1 대응식으로 아, 요 본문은 이런 사건을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100% 다 틀리고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의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지키는 기록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여기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이건 이제 개역 한글인데요. 개역 개정, 개역 개정 성경은 이걸 다 단수로 만들었어요.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개역 한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까? 개역 개정입니까? 예?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은 보시면 다 이게 이 복수가 없어요.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단순데 다 단수로 통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구구학자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원문에는 이게 단수고요. 이게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읽었죠. 나머지는 듣고 지켜야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단수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이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하나의 행동이에요. 듣는 것 따로 지키는 것 따로 이게 아닙니다. 아 오늘날은 그게 참 구분되어 있어요. 아 말씀 듣고 그러고 나서 아 지킬까 말까 나중에 고민해야지. 그런 게 이제 많이 팽배해 있는데 원래 성경은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듣는다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언의 말씀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 지킬까? 뭐 지킬 게 있나? 자, 요한계시록이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서 기록했는가,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지켜야 된다는 게 명백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로마 제국 황제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기록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적 그런 지배 체제 하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시는 것처럼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황제가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국가가 다 그랬죠. 예. 그 절대적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이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였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이렇게 황제를 숭배했어요. 대신에 그들에게 또 이렇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로마 제국은 그 제국의 시민들에게 안녕과 복지를 보장해줬어요. 그래서 로마의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 절대로 동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겨서도 안 되죠. 우상숭배입니다. 자, 로마 제국 황제의 권력, 권세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절대적이에요. 거기 도전하는 자들은 가차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혹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죠? 네. 거기 보면 그 누굽니까? 막스무스. 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정말 그 헌신하고 제국을 건설하는데 정말 절대적인 그러한 공헌을 한 장군인데, 어떤 이상한 그 왕이 그 후계자가 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본인도 노예로 팔려나가죠.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 뻔 하다가 이제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권력은 절대적이에요. 누구도 그 앞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어요. 자, 황제를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런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인가? 굉장히 리얼한 거죠. 아주 리얼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끝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죠. 아니, 때가 가깝다는 뜻은 이해하고 끝나야지. 그렇죠? 내가 아무리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때가 가깝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많이 이해를 해왔냐면, 예수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깝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이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요한이 때가 가깝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때라는 게 만약에 재림의 때면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재림이 안 이루어졌죠. 그럼 가까운 거예요? 안 가까운 거예요? 예. 네. 2000년 전에 요한이 만약에 이 때를 재림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다면 때가 가깝다고 해놓고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재림의 때라고 말한다면 진실을 말한 거예요? 거짓을 말한 거예요? 예. 네. 지금도 열심히 이 말씀 가지고 때가 가깝습니다. 재림 때가 가까웠습니다. 겁 없이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재림 때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막 겁주죠. 뭐 겁을 먹을 사람이라면 먹어야 되겠죠. 막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재림 때가 가까웠으니까 좀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아 그럼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합리화시켜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말하고 하는 것이. 네. 여러분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게 과연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 한번 제가 좀 퀘스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의 도움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여기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여러분 그 성경에는요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럴리즘 평행법. 이게 뭐냐면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A라고 그러면 이게 B라고 하면 A와 B가 같은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네. 그래서 때가 찼다는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때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된 거고 찼다는 말은 가까이 왔다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 B라고 하면 이거는 A, B' 그래서 A는 A 플러스 B 이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성경은 과학이다. 네. 침대만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무대뿌라 하시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잘 따지면서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필요해요. 자, 그러면 A와 A'가 같은 거고 B와 B'가 같은 거. 그러면 이 여기서 때라는 게 A고 하나님 나라가 A'면 때와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찼다는 말이 가까이 왔다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B, B'. 자 그러면 여러분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온 걸까요? 안 온 걸까요? 때가 찼다. 아 그러면 때가 안 찼다. 때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럼 때가 찼다. 네, 때가 이래야 이해가 되시죠? 때가 찼다. 때가 충만한 거죠.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왔다는 뜻입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 왔다는 뜻으로도 사용될 때가 있다. 좀 이제 이건 이제 시간적인 얘기지만 공간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 통회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런 말이 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함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좀 거리감을 두고 있다는 뜻일까요? 함께 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이 공간적인 얘기지만 함께 있다는 뜻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왔다는 뜻으로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실제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1장 15절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16절부터 20절, 21절, 28절, 29, 34절, 35, 39절, 44, 4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열두 제자. 여기에 대응되는 게 구약에 뭐예요? 열두 지파. 그래서 구약에 열두 지파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졌고, 그리고 신약의 열두 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열두 사도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환들을 깨끗이 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래 복음서에서 특별히 공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여러 기적들을 보이신 것은 그 목적에 아주 그 일관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표시, 사인이에요. 사인. 자, 그러면 가까이 왔다. 아직 안 온 것이 아니라 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보면 이것 빼고 이것 빼고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 무슨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때가 왔다. 종말의 때가 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에 내용하고 연결해서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비록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재산상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왔기 때문이다. 어떤 때? 하나님 나라의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했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늘에 있다는 뜻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황제를 숭배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로마 제국 황제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이 땅에 실존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경험하겠죠.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그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소유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걸 상실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를 가졌다가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해보고, 어떤 지위를 가졌다가 그 지위를 또 상실해 보기도 하고. 막 그런 부침을 당합니다. 그런 경험을 쭉 하다 보면 다 이 세상의 그 이런 명예와 지위가 또 소유가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공허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말 하면 조금 제가 사실은 좀 나이 한 40대, 50대, 60대 되신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공감해. 아, 맞아. 그래, 그거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부딪혀도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이런 얘기 해버리면 마치 애 늙은이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은 해두세요. 여러분, 인생의 소유, 명예, 지위,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갖길 바라요.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근데요, 다 공허해요. 그것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달성해 보세요. 다 공허합니다. 허무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그 인생의 허물을 경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죠.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아주 의지적으로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마치 인간을 찾아오듯이. 막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걸고 왔다 갔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줄래?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 이 말에 대해서 그 여인이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맨날 물을 떠와야만 했으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 물의 샘이 될 것이다. 샘의 물이 아니라 물의 샘이라고 말해요. 물이 나오는 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뜨요. 그 물 나한테 주세요.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맨날 물을 떠오르 뚫어 오는데 귀찮잖아. 근데 그 속에서 물의 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그물 나한테 주셔서 다시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그때 예수님이 핵심적인 말을 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이 말 기억나나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심오한 대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을 때 여인이 뭐라고 반응하나요? 내 남편이 없나이다. 와. 아니 그 전까지 막 틱틱거렸거든. 아니 당신 유대인의 남자면서 에? 사마리아인 여자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틱틱거렸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말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 때 이 여인은 왜 이 예수님이 이 남자가 자기한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는지를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나이다. 자, 이 여자에게 남편이 있나요 없나요? 현재 스코어 있죠? 그러면 남편이 없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너 남편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라고 할 만도 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까지 너에게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내가 당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예수를 보라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왜 남편을 불러라고 했을까요?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하는 순간 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남편을 부르라고 했을까요? 물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남편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여러분, 여인이 왜 다섯 명이나 되는 남편을 거쳐갔을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형제가 죽으면 그 다음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이 대화에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남편을 5시기나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여인에게 이 남편은 무엇이었을까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남편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다섯 명을 남편을 거치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했지만 지금도 목마름 해결하지 못했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의 샘이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나요? 우리 인간에게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혹시 자매들 가운데, 혹시 형제들 가운데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경고합니다. 절대로 남편은 아내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고요. 예? 아내는 남편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 절대란 말이 조금 죄송. 어느 정도는 채워주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인간의 공허함, 그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사귄다든지 우리 청년부에서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제할 때 잠깐만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체험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싫어해요. 부담을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기 전에 내가 먼저 충만해야 돼. 뭘로? 성령으로. 성령, 그러니까 내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돼. 컨피던스가 있어야 돼요. 잠깐만, 의존적이 되면요, 그 관계를 오래가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런 그 자가 충족이 돼야 돼요. 자가 충전이 될 수 있어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예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다 하나씩 구멍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요, 그 구멍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면 구멍이 더 커진대요. 계속 더, 더. 그 사람들은 더 큰 걸로 채우려고 하죠. 그러다가 인간이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황제 숭배한다고 잠깐 행복할 수 있죠. 잠깐 안녕과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읽는 자와 그리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비록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비록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재물의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그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행복, 이 기쁨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방법은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번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호기심에서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